이번에 기리게 되는 열사가 총 10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점점 조금 좀 늘어나셨다고 해야 되나? 처음부터 10분을 기리셨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명의 열사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조금, 뭐랄까요?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야 될까? 그런 광용진 열사가 올해 30주기. 를 맞았다고 들었어요.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박영진, 김종수 열사 추모 사업회에 계신 박재민님이 계시니까 많은 열사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다 해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박영진 열사의 삶과 이어진 오늘날의 약간 열사의 의미와 약간 이어질 수 있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드디어 떨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추모사업회 일꾼이 열사의 얘기를 잘 모르고 그러면 추모제 때 선배들한테, 아니, 열사문화제 때 선배들한테 맞을 텐데, 그냥 어차피 기억은 공통의 기억으로 전 전수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영진영, 아니, 박영진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형이라고 제가, 부르시네요.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듣기로는 열사인 건데 동지라고도 부르시고 형이고 선배고.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죠. 구로공단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50년 됐죠?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단 50년사를 다 이렇게 들춰다보진 못했지만 국가가 갖다 박은 공단에 노동자들을 들이밀고 네.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렇죠. 야근 시켜가면서 얼마나 일을 또 시켰겠어요, 저 임금을. 뭐, 안 봐도 뻔한 사연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 85년도인가요? 구로동팽 파업. 85년도 맞죠? 85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로동맹 파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동맹, 노동자들의 동맹 파업.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연대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파업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 그 전에 유래가 막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동맹 파업이 있었던 네, 겁니다. 그렇죠. 저기 뭐 해방 전후에 전평 시절 이후에는 파업을 했고 역사의 길이 남았지요. 네. 근데 박살 났어요. 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1,000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들은 또뭐다 깨졌겠죠. 그런 상황에서 구로공단은 이제 칼바람 부는 아마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 이듬해 칼바람 불던 이 구로공단에 다시 노동해방의 불길을 지펴 올리기 위한 활동들이 계속 지속됩니다. 탄압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박영진 열사가 있으셨습니다. 신흥정밀이라는 곳에서, 노동조합을 역시 하고, 노동자들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어요. 임금을 올리려고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선배들한테 듣기에 그건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핑계예요. 임금은 되게 중요하죠. 네네. 근데 임금만 올리느냐, 노동자들이. 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 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전이 말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1,000원을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임금을. 1,040원인가? 근데 실제로 오르는 임금 20원, 10원 이랬다고 들었어요. 그럼 누가 20원, 30원 때문에 목숨을 걸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 박영진 열사하고 같이 파업을 준비했던 동지들이 파업을 개시했는데, 상황이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투입되고 뭐 용역들이 들어오고 뭐 용역이 아니라 회사 구사대라고 하죠. 관리자들. 네. 그래서 건물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밀려 올라간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박영진 열사가 다가오면 난 몸에다 불을 붙이겠다 이랬는데 그 박영진 열사의 말에 그래 한번 붙여봐 이러면서 밀고 들어옵니다. 박영진 열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건 뭐였겠어요? 온몸에 이제 불이 붙고 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경찰이나 구사대가 두들겨 팹니다. 불을 끌려고 하는데 불도 끄지 못한 채 결국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다 끌어내린 뒤에 박영진 열사의 몸에 붙었던 불을 껐다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인입니다. 살인. 그런 박영진 열사가 돌아가신 뒤에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한 투쟁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박영진 열사의 시신을 경찰들이 탈취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어느 곳인가 뿌려버린 거죠. 흔적을 없애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신진구라고 하는 당시 이제 박영진 열사의 동료가 한 줌 흙과 그의 유품을 예, 가져와서 묘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마성 모란공원에 모셔지면서 박영진 열사의 묘역으로 자리 네. 잡고 있습니다. 그 한 줌의 재를 찾아서 묘라고 만들었다는 게 사실 참 말이 안 되는 불과 사실 얼마 뭐랄까 지나지 않은 그런 뭔가 그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백남기 그 뭐랄까 백남기 농민도 얼마 전에 돌아 이제 뭐랄까 시신을 한번 뺏길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나라에서 되게 그런 일관적인 어떤 뭐, 그러나 그때는 더 치열하고 조금 더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사실 저는 그 사실을 봤었어요.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박영진 열사의 사진을 좀 봤는데 이제 그, 뭐, 그 와중에도 이제 어떻게 사진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저는 좀 사실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신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시신을 그렇게 탈취를 해서 가져가서 그렇게 아, 그 사연까지 약간 듣고 나섰을 때는 사실 되게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86년에 있었던 일이라 지금보다는 더 좀 더 엄혹했던 군사 정권 시절에서의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얼마 전에 우리는 백남기 농민을 또 뺏길 뻔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 이게 옛날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 투쟁은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돈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하는 것은 나는 기계가 아니다. 아, 나는 자본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 내 삶을 주인으로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것이 바로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이유죠. 그 과정에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과정은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꿔나가요. 민주화 세상의 민주화 투쟁인 거고 이 세상을 모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배들이 자주 얘기하시죠. 그리고 저도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선언입니다. 인간선언이고 인간해방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게 이제 꼭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근데 저희가 뭐 예. 아직 조금 하실 말씀이 남았군요. 예, 예, 남았습니다. 네,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박영진 열사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그 뒤에 이제 열사 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 또는 그 노동자들 중에서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고 오늘의 일이게 되는 과정은 그런 죽음 그런 외침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묘지만 덩그러니 이름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신흥정밀이 나중에 마이크로로 이름이 바뀌고 예. 계속 지속되는 박영진 열사가 했던 일들 네. 그런 일들을 계속 그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인간임을 선언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그 구자연 의장님이 마이크로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마이크로에서 있습니다. 노동자 앞에서 이게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군요. 예. 그 86년도에 박영진 열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회사 이름이 신흥정밀이었어요. 여기 사프 만드는 데인데요. 예, 사프 만드는 데인데 그런데 이제 그때 회사 이름을 마이크로라고 바뀌어요. 혹시 제도 사프 써보셨나요? 써봤습니다. 아, 안 써보셨어요? 이런. 아니, 써보 최고급 샤프. 예. 대부분 제도 샤프 하면 알던데 되게 유명한. 예.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가장 큰 사업장이게 됐어요. 한때는 한 1,300명?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박인열스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의 노동자들 마이크로의 신흥정밀의 마이크로의 노동자들은 투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는데요. 그때가 이제 92년도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투쟁을 하고 노동조합까지 만들어요. 노동조합까지 만들고 파업 투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스탈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 투쟁을 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또 해고되고 복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과정도 거치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러고 나서 회사 정책을 바꿉니다. 노동조합을 어용화시키는 거예요. 노동조합 사무실도 있고 노동조합 상근자도 있는데 조합비를 안 거둬요. 조합비를 안 걷는데 뭐 생일되고 그러면 막 그때 당시 우산이 비쌌어요. 큰 우산이. 예, 비쌌는데 선물도 줘요. 뭐 이런 어용노조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얼마만큼 또 노동자들 탄압했겠어요? 그런데 네. 그 마이크로의 노동자들은 그것도 또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는 투쟁을 해서 실제로 민주노조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자랑스럽게도. 아, 그러게요. 그때 당시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는 활동을 같이 했었고요. 지금도 우리 저보다는 한 대여섯, 열살씩 많았던 여성 노동자들. 그때만 해도 이런 몸매 아니고요. 나름 날씬한 몸매. 예쁨 받는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여성 위원장님과 예쁨 받는 사무국장이었는데, 그 투쟁하는 과정에 대표회사를 구속시키기까지 하는 민주노조를 만들어내고, 아마도 지금 지역에서 이제 열사문화제를 우리 노동조합이 같이 하게 된 것은 그때 민주노조를 포기하지 않고 박인 선배의 정신을 이어서 그런 탄압에도 포기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만들어냈던 인간선언을 하고자 했던 삶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열사문화제 우리 마이크로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지역의 노동자들이 같이 해왔지만 좀 더 자기의 일로 삶으로 받아들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뭐랄까 계속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뭐 열사의 삶이 뭐 과거에 그냥 과거의 것으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사업 뭐랄까요? 사업장이라고 할까요? 자본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도 계속 있어 왔고, 뭐랄까 지금의 상황도 사실 좋지는 않지만, 여러모로 좋지는 않지만, 그런 성과들이 또 이루어지고, 조금씩이나마 그나마 조금 다시 뺏기기도 하지만, 어용노조 생기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잘라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 싸워온 사람들의 어떤 성과들이 조금씩 그래도 역사에 남고, 이렇게 뭐랄까, 계속 이제, 뭐랄까요? 하나의 또 다른 뭔가로, 성과로서 남아있게 돼서, 지금 그나마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걸 그래도, 까먹으면 안 되겠다? 약간 이 생각이 그럼요. 조금 드네요. 저도 이제 박영진, 저한테는 이제, 저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직접 뵙지 못했는데, 저한테는 선배입니다. 저한테는 선배로 다가오는데, 박영진 선배가 없었으면, 네. 그, 마이크로의 민주노조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박영진 선배가 투쟁하고 갔지만, 또 실패했지만,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한 선배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그 후에 우리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민주노조를 만들기 힘들었겠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되게 깊게 다가오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박영진 선배입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열사분들의 삶을 사실 다 다루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황진 열사의 삶을 조금 얘기를 했고, 이제 아까 사실 조금 심진구 열사 얘기도 조금 했죠? 예, 잠깐 드렸죠. 네. 예. 뭐 조금 말씀을 좀 연이어 가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예. 저도 심진구 선배님이라는 분을 한두 번 뵌 기억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사실은 싸움은 그 과거부터 계속 이어오셨던 분이시지만, 사실은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심진구. 예, 예. 열사님이? 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추모 사업회 경조사 때 한쪽 현에 이렇게 계신 선배님이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으신 분이 아주 이렇게 정중하게 막 추모 사업회 간사라고 막 인사를 해주시는데, 하여튼 기억은 그렇습니다. 근데 대화를 많이 나눠본 기억은 없는데, 그 재작년, 그러니까 그 심진구 선배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11월 29일입니다. 그 열사 문화제가 있고 난 다음 주가 되겠죠. 예, 그 재작년 겨울 11월 29일이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심진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심진구라면 우리 선배님 명단에서 봤는데, 예, 그리고 나서는 막 전화를 해보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분이 누구신지를 저는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숨겨졌던 또는 알고는 있었지만 오래전 일로 치부됐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심진구 선배님은 구로동 그 삼립빵 삼립빵 먹어봤죠. 아, 먹어봤죠. 예, 입사하셨다가 또 독산동 쪽에서도 노동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네. 박영진 열사와 함께 같이 그 학습 모임도 하시고 노동자로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토론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서클 같이 예, 그걸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심진구 선배님, 그러니까 구로공단은 끊임없이 탄압하고 끊임없이 투쟁을 또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안기관들에 의한 사찰 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비일비재하게 난 어떻게 아냐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심진구 선배가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86년도에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런 당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해가지고 민족해방노동자당을 주역인 것처럼 꾸미고 그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똑똑할 수 있느냐? 심진구 선배님은 선진 노동자의 임무를 하는 걸 비롯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글들도 쓰셨거든요. 네. 그럼 고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네가 왜 이렇게 똑똑해? 너 북한에서 내려왔지? 북한 사람 만났지? 이런 식으로 국가안전기획부죠. 거기서 그렇게 고문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그 후유증으로 거의 그냥 생계도 어렵고 후유증이 심하니까 몸도 아프고 노동을 하기가 힘이 드셨죠. 네. 당신이 이제 재주가 좀 많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만한 액자에 담아서 만 원, 이만 원에 파는 걸로 생계를 하셨다고도 하고 노동력이 없으니까 고문에 의해서 그러던 분이 결국에는 본인을 고문했던 경찰들을 그립니다. 직접 손으로 그림을 잘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성해서 낸 그림의 얼굴이 정영근 씨였던 거예요. 아, 예. 그분이 누구시죠?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도 했고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중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당시에 있습니다. 예. 나중에 고문 많이 한 사람으로. 아. 여러 사람을 고문했습니다. 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고문한 사람들을 그리고 고문했던 안기부의 내부를 그려서 폭로를 하고 사회에 알리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건 개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가버립니다. 심진구 선배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서울 서민노예 사건, 또 남부지구역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남부지구역 압수수색했던 사건, 네. 또 기무사에서 지역의 이제 주요 간부들을 사찰하고 노동조합, 예, 노동조합. 그 다음에 진보정당 간부들을 뒤쫓아서 해가지고. 네. 그게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걸리지 않거나 우리한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또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렇지요. 심진구 선배님은 거기서 그 모진 시절 그 독재 속에 고문 속에서 신음하시다 결국 재작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다만 이제 당신에 대한 그런 고문과 이게 구속 이런 것이 다 불법이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게 이제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서 무죄라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라고 됐고 알려졌습니다만 당신의 삶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죠. 그렇게 돌아가신 이 지역의 선배님이고 선진 노동자십니다. 최근에는 다행히도 국가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유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좀 들었고요. 네. 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근래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 사건 얘기했지만 그 금천에 이제 뭐 평화의 교회 김성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진보적인 통일 활동부터 해서 지역 활동, 진보 정당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을 6년 동안 사찰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국가정보원이면 그러니까 최근 얘기 말씀이시죠? 작년 민중총궐기 때. 예. 아. 구속됩니다. 6년 동안을 사찰을 하다가 구속을 시켜서 얼마 전에는 검사가 구형으로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아. 북한하고 회합했다, 통신했다. 이런 조건에서 놓여 있는 곳이 이제 국가 아, 여기 구로공단이고 그 심진구 선배님이 그 대표적인 분이시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뭐랄까 국가의 어떤 감시 그리고 뭐 국가폭력 되게 노골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그것이 과거에 존재한 것을 이제 우리는 그나마 정리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너무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 그것들이 정말로 국가폭력이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배상받고 뭐 이런 무죄로 판결받고 이런 것들도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그 뭐 지금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지금 뭔가 당면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폭력들이 없다는 감시나 폭력과 그런 싸움들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확 느끼게 되네요. 아, 이 방송 괜찮을까요? 누가 좀 듣고 있나요? 방송을 해야 돼요, 이거. 방송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박영진 열사와 같이 투쟁하셨던 심진구 열사의 삶을 사실 이것도 되게 너무 간략하죠. 더 자세하게 아마 다뤄야 될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분들을 좀 다뤄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아, 좀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남부추모 아니 서울 남부 노동해방 열사 문화제에서 기리는 열 분의 열사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짚고 갈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박영진 열사, 김종수 열사, 이종대 열사, 양순열 열사, 허세웅 열사, 권명희 동지, 정영기 열사, 김천석 동지, 윤주영 열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진구 열사까지 이렇게 열 분의 삶을 기리게 되는데요. 아직 뭐 사실 못 다른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아쉽지만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하고 정말 아쉽네요. 꼭 한 분 한 분 그 여사분들의 삶이 무게가 그 다룰 수 없거든요. 그럼요. 가볍고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꼭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번 문화제에서도 만나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 그럼 이제 또 한동안 또 엄청 얘기를 했으니까 노래 하나 또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이제 듣고 올 노래는 제 생각에는 박재민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이번 노래는 박영진 열사 추모가예요.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박영진 열사가 돌아가시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네. 기억하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은 그 파업가로 유명한 그 김호철님 그분이 작사 작곡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하셨는데 그분도 구로공단 출신이십니다. 참 구로공단 출신이신 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같은 뭐랄까 같이 투쟁했던 박영진 열사의 삶을 기린다면 그것이 어떤 가사였을까 조금 좀 궁금해지는데요. 노래 좋지요. 뭐 아까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듣고 와서 감상을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살아오라 열사여, 박영진 열사의 추모가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그날 투쟁하라 동지여 피 맺힌 유언은 불꽃이 되어 다오르네 끝까지 투쟁하라 해방 그날 위해 살아오라 열사여 노동 해방 그날에 투쟁하라 노동 해방 그날 위해 살아오라 열사여 열사여 노동 해방 그날에 네, 살아오라 열사여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 저희가 사실은 그 3부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막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실은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뭐랄까 오늘 나누지 못했던 열사들의 삶도 되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예컨대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제가 짚는 게 뭐 괜찮은 얘기일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컨대 아 열사라고 하면 왠지 남자분일 것 같았는데 저희가 기리는 열사분들 중에서도 열사분들, 동지분들 계시고, 양순열 열사, 뭐, 권명기 동지 계시고, 그, 윤주영 열사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너무나도 젊은 나이신데, 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뭐,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김선석 동지 같은 경우에는 영상 활동을 하시던 분이시더라고요. 뭐.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들은 되게 그냥 정말 그렇게 써져 있는 글 몇 줄 읽고서 그냥 접한 거지만 앞으로도 이제 문화재에서도 그렇고 사실 문화재에 직접 문화재에 또 의미가 있는 게 그런 추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가족 분들도 방문을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현재의 노동자들이 그 뭐랄까 그 열사의 삶과 자신의 어떤 투쟁을 이어서 말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뭐 문화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도 조금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많이 좀 고민이 됐어요. 이제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막 열사의 뜻을 뭐 내 것으로 막 안아서 간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뭐랄까요? 열사들이 뭐랄까 바꾸려고 했던 되게 정의로운 분들이잖아요. 정의로운 분들이시고 뭐랄까 당면한 어떤 문제들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방법이야 그 당시든 뭐 언제 살았던 분 열사이시든 그 당시 얼마나 사실 또 많았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뭔가 분신을 하셨다거나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시켜 가시면서까지 뭐 싸움을 하셨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그런 더 나은 세상과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무겁게 받아 앉자면 사실 되게 무거운 거죠. 저는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싸움들이 축적된 어떤 그런 뭐랄까 기반에서 되게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말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다 아, 나는 너무 부끄럽게 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많이 하고 좀 그랬어요. 사실은 나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떠세요, 두 분은? 사회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까지 열사는 참 저에게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추모 사업에 간사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니 예, 근데 무엇이 어렵냐면 열사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열사는 사실은 사전적 정의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열사를 생각하는 그림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열사는 이제 추모연대에서 나온 자료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가장 절박하게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꾼다, 사회적 모순을 바꾼다, 그걸 가장 절박하게 하고 싶었던 그라는 거죠. 그가 외쳤던 구호, 그가 살았던 삶이 취약된 게 이제 열사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 하나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열사가 그냥 홧김에 돌아가시겠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 가족,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 동료들. 근데 이 상황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도 지금의 분노가 더 큰 거죠. 싸우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예, 절박하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열사 얘기를 어디 나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겁나요. 그건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 어렵다 무겁다 하는 주제가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 저처럼 이렇게 소심한 사람은 겁나면서도 이렇게 이어가고 싶은 어떤 가치로 되고 투철한 사람은 또 이제 투지 있게 싸워나가는 걸로 될 테고 전 그렇게 열사 정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사 정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계승하고자 하는 자리가 사실 이 열사 문화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뭔가 올해 문화재를 준비할 때 조금 어떤 마음이셨는지. 저한테는 여전히 열사란 말보다는 그냥 선배고 같이 일했던 동료이고 동지이고. 친구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고민을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나와 같이 활동하고 있다면 순녀였다면 정영기 선배였다면 박영진 선배였다면 그다음에 허세욱 교수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했을까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열사 문화재를 기획하고 준비할 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박근혜 최순실 국면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이거 준비한 지 좀 예상했습니다 저는. 예상하셨다고요. 이 국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박근혜 퇴진과 민중 총궐기를 걸 수 있었던 거는 그 선배들이 열 분이 이걸 절박하게 원했을 거다. 그래서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지역의 노동자, 시민, 지역 주민, 진보정당 당원, 할 거 없이 사회단체 회원들 함께 같이 외치고 실천하자. 이게 아마 우리 선배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분들이 다 살아계시고 이제 그때 당시와 지금 이렇게 뭔가 겹쳐질 수 있다면 그분들이 아마 가장 먼저 광화문에 계시고 예 그렇겠지요. 구로동에서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있을 거고 박근혜 그 퇴진하라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있을 거고 좀 많이 붙이셨나요? 많이 붙였습니다. 어젯밤에 아침에 선전전하고 있을 거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는 이번에 12일 날 일했는데 26일 날은 더 크게 한번 가보자. 아, 이렇게 조직하고 계실 분들이 그분들이 아, 있죠. 민중총괄국이 말씀이시죠. 어,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의 마음으로 실천해보자. 아, 이게 이번 열사문화제에서 꼭 담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네네. 저는 열사문화제 준비하는 초반에 잡혀, 아니, 도망갔다가 예, 잡혀왔습니다. 솔직히. 근데. 네. 저는 안 잡았어요. 농담입니다. 두 가지가 저에게 다시 열사문화제를 고민하게 만든 두 가지가 하나가 그 해고됐다가 복직한 우리 지역의 형님 노동자가 있어요. 마리와 울렛에 백남기 농민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경찰이 영장을 들고 온 날 같이 있었거든요. 둘이 이제 대화하다 형님 이거 막을 수 있겠어? 이제 막 이러고 이제 서로 이렇게 네. 구석에서 담배 피다가 이제 이렇게 막 달려나갔다가 했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쟤네들은 부검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기구가 총동원됐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동원돼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사실은 충격 먹었어요. 백남기 농민을 부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병원이 의사가 그런 식으로 사망 기록을 내고 그렇죠. 경찰들이 동원되고 검찰이 동원되고 국가정보원이 동원되고 청와대가 동원되고 백남기를 잊게 하기 위해 그 투쟁이 폭발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영진 열사의 시신을 왜 탈취했냐. 왜 열사들을 이름을 자꾸 지우려고 하느냐. 그건 현실로 연결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현실로 연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억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어떤 단순한 명제들이 백남기 선생님 네. 그 장례식장에서 느껴졌던 일이고요. 우리 열사문화제는 그래서 기억하고 싸워야 되는 어떤 결의의 장이다라는 거 하나를 느꼈고 또 하나가 그 열사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지역만 해도 10분 계시잖아요. 7년 동안 싸우고 있는 정비노동자 26분이나 돌아가시고 복직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고 하지 않고 있는 쌍용자동차 그 끊임없이 싸워가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예. 이 동지들에게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마 열사들이 살아계셨다면 하셨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외롭지 않게 함께하는 거. 문화제 때 그런 얘기 나누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외롭지 않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아마도 지금 시국에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마찬가지로 아마 다들 이런저런 일들을 각자의 공간에서 하시느라 되게 바쁘신 시기이기는 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투쟁들과 별개의 자리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서울 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에서 다들 좀 만나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혹시 이제 정말 마지막이거든요. 혹시 진짜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하시는 것 좀 있으세요? 마땅히 없으시겠어요? 5시 반 행진합니다.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네. 6시 30분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오시면 다음부터 박근혜 퇴진 투쟁이 지역에서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박근혜 꼭 끌어내리는데 이번 열사문화제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각자 그 피켓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오셔가지고 같이 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제 정말 맞아요. 요즘 아마 시국이 이래서 다들 되게 또 기발한 그런 뭐랄까 각자 이제 손 피켓 이런 거 들고 오신 거 보면 항상 좀 그런데 뭐 그런 것들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뭐랄까 저희 뭐 저와 저의 친구들과 저의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이제 꼼꼼히 뜯어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은 되게 사실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뭐랄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다시 조금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기회가 돼서 사는 사실 이 기회 방송을 기획하면서 되게 좋았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진행자가 네 별로 그렇게 사실 저 방송을 좀 오래 쉬었더니 저도 사실 많이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저도 좀 많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악 하나 또 듣고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악은요. 조금 잔잔한 음악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이것도 소개해주시면 조금 그럴까?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시나요? 박준 씨가 부른 노동은 이라는 노래인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구자연님이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아무 얘기 안 한 척 할 테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좀 천천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예. 노래라고 하는데, 이 노래 어떤 정말 노래지요? 정말 좋아하는 박준 선배님이 언제나 힘있게 우리의 투쟁을 독려해 주시는 박준 선배님이 부르는 노동은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노동은 듣고 이제 정말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동자를 대신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늘 소개드린 박연진 열사의 일기의 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쌓아야만이 얻어낼 수 있다는 어떤 깨달음이 담겨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사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두가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인 우리들도 우리의 것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20회 서울 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 사전 특별 방송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도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모두 함께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가산역에서 만나겠습니다. 가산역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때 봬요. 5시 반에 행렬합니다.